오늘 이 시간에는 용암업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군기와 함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의 고향. 조국의 조서로 용사가 떠날 때 가슴에 안고 간 그것은 무엇인가 전군 고향 마을에 고국길에서 잘 쏘라 하시던 어머니 귀중한 그 말씀 용사가 떠날 때 웃으며 안고 간 그것은 무엇인가 불안해 아래 덮이는 내 고향 손잡고 언제나 지켜갈 영원한 그 행복 심장에 간직한 그것은 무엇인가 권위 앞에 온 계속해서 노는냐 병사의 고향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정다운 덩지. 천사의 영예 빛날 때 언제나 잊지를 말아라. 승리의 길을 열어준 보이지 않는 그 손길. 이상으로 용어먹 뮤곡을 보내드렸습니다.